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있잖아요. 샬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그 세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셔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설교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또 엄청난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그런 반응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자, 그곳에 가서도요, 우리가 마치 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안식일이 되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누구든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딱 일어나서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 이사야 성경을 쭉 펴가지고 쭉 내려가서는 이사야서 61장에 해당되는 그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경은요, 이렇게 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색인들까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찾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었어요. 양도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구절을 찾으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찾아서 읽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 성경 안 읽어도 돼,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전문가니까, 내가 한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평소와 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에 있고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얼마 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정확한 뜻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는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피는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은요, 철저히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런 태도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소망 속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19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성경 본문을 딱 꺼내셔서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거기에 모였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를 예언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언사냐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구원자가 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들은요, 아, 이거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높였을 겁니다. 자,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말 그대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너에게 이제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또한 여기 말씀해 보면 억눌린 사람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지금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앞을 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마지막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뭐냐? 이것은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그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희년,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주 독특한 그 제도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행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잖아요. 7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 6일제가 이제 근무가 더 많았잖아요. 지금 주 5일제가 대세지만 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 되면 그때 쉬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희가 6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7년째가 될 때는 그 땅에서 어떤 것도 농사를 짓지 마라, 안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총 7번 지나면, 즉 다시 말해서 49년이 되고 그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됐을 때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희년은 그래서 주님의 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희년은 엄청난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49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49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 4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와 개인에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중에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49년 딱 지나는데 너무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이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되고,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요,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거나 아니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자신의 그 빚을 갚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49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이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50년째 딱 될 때 희년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이 딱 나와서 수양의 뿔, 그 뿔로 그러면서 불게 돼요. 희년을 선포하게 돼요. 그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이 다 없던 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이 한순간에, 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한순간에 끝! 없는 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노예가 돼서 열심히 막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 순간에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팔았던 땅이요, 다시 내 소유가 되는 해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너무나도 신기한 제도였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희년이 되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희년 기쁨해, 주님의 은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너희가 분명 4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바로 이 희년이란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 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게 내게 슬픔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대다수가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바라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듯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가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만난다면요. 이사야서 61장 3절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을요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죄를 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인데요. 내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를 막 뒤집어쓰면서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 내 인생 너무 불행해. 아 내가 뭐 정말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못났나 이런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니 너 이제 죄 그만 뿌려.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머리에 꽃의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기쁨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마치 사람들이 어우 예수님 말씀 너무 대단한데 이러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너희들 이제부터 메시아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의 삶을 회복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와 있습니까?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 지금 왔습니다. 이 나사렛은요, 주민이, 동네 주민이 고작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라이처치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한인장로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바짝바짝 긴장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의 아내랑 그냥 심심해서 밖에 한번 딱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만나면, 전사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지나가다 봤어요. 난 너 못 봤는데, 그랬더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뭐, 아니면 누가 말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함부로 못 살겠구나. 그때부터 저희 아내랑 손도 못 잡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크라이처치도요, 이 한인 사이가 3,000명이지만 웬만하면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한두 달에만 건너면 다 이렇게 엮이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걸 말하지만 제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어떤 놀라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쏟아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 이 모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았겠죠. 예수님도 장난꾸러기였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장난쳤던 모습들, 막 동네 아이들이랑 놀았던 모습들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얘기는 요셉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너 지금 배운 거 가방끈도 짧은 그 집안에서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야, 그 네가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니 너 얘기했어? 너 이런 말 했어? 그럼 한번 증명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런 태도들을 보셨어요. 교만한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만한 모습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렙다 과부, 사렙다 마을에 사는 한 과부와 시리아 사람인 나만 장군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한 몸에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사렙다 과부와 나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이 이방 여자인 사렙다 과부 아니냐? 야,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다. 바로 이 이방인인 나만 장군이 고침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누가 받고 있냐? 바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놀라운 회복들을 하시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해주시겠어요?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때론 우리 안에 물질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내 인생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터져날 때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뭐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안의 삶의 고난이 어쩌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니? 너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니?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로 오겠니?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YM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YM에 있는 현지 간사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현지 간사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쭉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YM 간사들은 그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는 후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주는 후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현지인 그 간사들은 더욱더 주변에서 누구께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왔던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이거 참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누 한 장 가지고, 이 비누 한 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누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예전에 그 팀을 이끌고 그 까라간다라는 지역 한 열몇 시간을 가서 그 지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팀을 데려가야 되는데 가라고 해놓고 교통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돈 200불이 없는 거예요. 돈 200불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하고 교제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양심상 제가 얼마든지 나 200불만 빌려줘 그러면 얼마든지 빌려주지 않겠구나. 네, 왜냐하면 저랑 사귀고 나서 저한테 하던 후원, 11조 후원도 끊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지만 얼마든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막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 막 베란다에 앞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금 200불을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날 이메일 하나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후원원금을 보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200불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들어보면 되게 신기하고 은혜로울 것 같지만 힘들어요. 비누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 있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정말로 왜 우리는 풍족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때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제일 가장 가까운 것 같아 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내 지금 삶은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성하다라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있고 또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풍성하니까.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주님을 매달리려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한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벌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주님, 내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갈급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